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널 사랑해 저 햇살보다 더 빛나는 하루에 가득한 우리 추억들 너무 떨리는 마음 나를 바라봐주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서리쳐 서로를 바라봐 이게 뭔지 사랑인지 꿈을 꾸지 Feel like paradise 너는 내 하루에 네가 있어 내 하루가 의미 있다는 걸 아니 girl 어떤 것도 필요 없어 네가 아니면 Let today be the day 난 하루 종일 널 생각해 함께 할 수많은 일